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Mopbox Christmas! 내가 누군지 알아? 골목대장 맛박이! 골목대장 맛박이를 몰라보고! 아! 내가 말이야! 요번에 크리스마스 앨범을 그냥 맛박이 버전으로 냈다는 거 아니야? 아유! 크리스마스 캐롤인데도 힘드냐 이거? 내 이름은 맛박이, 제 이름은 알박이, 내 이름은 대박이. 야, 넌 뭐야? 난 갈박이. 어? 그 날로 먹자는 갈박이. 루돌프 사슴 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갈박입니다. 만일 내가 봤다면 맛박이를 말라봐도 웃는다 했겠지. 저 사실 이마치지도 않아요. 다른 모든 사슴들 놀려대며 웃었네. 우리 노래 분석하지마. 가엾은 저 루돌프 외톨이가 되었네. 너무 편합니다 지금. 안개 낀 성탄절 언제까지 날로 올 거야 말하길. 루돌프 코가 밝으니 사슴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은 알박입니다. 루돌프 사슴 코는 길이 기억되니. 야, 루돌프 맛박 때려라. 그래야지 열심히 달린다. 맛박 때려 주세요. 루돌프 다 죽겠다. 어? 루돌프 맛박을 때리려 그랬는데 잘못해서 코를 때렸더니 코가 빨갛네. 그래서 루돌프 코가 빨간 건가? 술 먹어서 그래. 아, 루돌프 사슴 노스 베리 반짝이는 노스 이쁘. 여러분 잉글리시 버전입니다. 겁내지 말고 들어주세요. Oh my god, fire. Another older animal. Just a rainbow berry pun. 4년째 나온 놈이 뭐 이렇게 발음 이상해. Oh my god, 왕따 애니멀. 왕따 애니멀. Merry smoke Christmas. Santa Claus said. Oh, Rudolph knows very much. 코가 밝으니 you push ice car. Push ice car. Another animal. They all love him. 아니 무슨 캐럴까지. 애니멀 노스. 아 이렇게 날려먹어. 루돌프 메모라이징. 갈박입니다. 사실 이 캐롤 제목은 맛박 캐롤이 아니라 갈박이의 날로 먹는 캐롤입니다. 야 너무한다 너무해. 무슨 캐롤 녹음을 3분 30초로 하냐. 나 개그맨 10년차야 뭐라고 좀 그러지마. 여러분 제가 요번에 올해로 낸 캐롤 드디어 6장째 들어갑니다. 야, 내년에도 새로운 캐롤로 만나 뵙겠습니다. 정말? 나 내년에도 또 찍는 거야? 그럼 7장째네? 당연하지. 야, 날로 먹으니까. 아, 그래 말하면서 이마 안 치는 것 같아. 어, 아, 알았어. 아, 나, 아이. 사실 노래를 제가 하는 이유는 얘는 힘이 들기 때문이야. 아! 하지만 저는 이렇게 이마를 치면서 아! 열심히 노래할 수 있습니다. 아 힘들어 그만하자.